H, UBS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 한대방송국입니다. 한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을 국시로 하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학우들의 소통이 창이 되고자 노력하는 저희 한대방송국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정규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0일 목요일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비에스 그날의 일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밟아보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HBS의 그날의 일기입니다. 그날의 일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사회의 변화와 앞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정현욱, 엔지니어 박세준, 그리고 아나운서 저 서은재와 함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날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사건인데요. 사건명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다섯 명의 어린 소년이 개구리를 잡으러 야산에 놀러가 실종이 된 사건입니다. 그날의 일기의 첫 번째 시간,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함께 그날로 떠나보시죠. 개구리를 잡으러 간 다섯 명의 소년이 일주일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실종된 그날, 1991년 3월 26일. 1991년 3월 26일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중단됐던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해 기초의원 선출 투표가 있던 날입니다. 그날 김종식, 김영규, 우철원, 조호연, 박찬인, 이 다섯 명의 어린이는 도롱뇽 알을 찾기 위해 근처 산이었던 와룡산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임시 공휴일이라 학교에 가지 않았던 어린이들, 얼마나 신나게 산을 올랐을까요? 인근 마을에 사는 학교 친구와 마을 주민들도 이 학생들이 산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을 무렵인 바로 그날 오전 11시 30분, 산 중턱에서는 10초 간격으로 두 번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번의 비명소리는 아이들의 마지막 흔적이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아침 일찍 나갔지만 오후 6시가 넘게 들어오지 않자 부모님들은 산 주변에서 아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부모님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1996년까지 5년간 연인원 35만 명을 동원해 5명의 아이를 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끝내 아이들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펼쳤던 그 기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찌라시가 오고 갔습니다. 개구리 소년이 납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이들이 UFO에 납치됐을 것이다. 아이의 아버지 한 명이 범인일 것이다. 등 모두 음모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궁 속에 빠져 일단락되는 듯해 보였던 개구리 소년 사건은 2002년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2년 9월 26일 와룡산에 도토리를 캐러 갔던 한 시민이 아이들의 유골을 발견하게 됐고 아이들이 살해했던 흔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아이 중 어떤 아이는 두개골에 흉기가 찍힌 자국이 25군데나 있었으며 옷으로 시신을 묶은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탓이었을까요? 이렇게 처참하고 잔혹하게 다섯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경찰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아이의 사망이 우리 사회에 남기고 간 것은 무엇일까요? 개구리 소년 사건은 경찰의 수색 방식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경찰이 투입돼 다섯 아이의 시신을 찾으려고 수색했지만 아이들이 매장된 산 중턱의 매장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당시 이러한 경찰의 수색 방식 허점을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고 이에 경찰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개구리 소년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유해가 발굴된 2002년을 기준으로는 단 3년 6개월밖에 공소시효가 남지 않았었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아무것도 밝혀지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2005년 말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소시효 연장 및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족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소시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시효 만료 후에 통과됐습니다. 시간 안에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공소시효 만료는 사건 수사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될 시 검사의 기소는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사건의 수사는 거의 중단되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공소시효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당시 경찰의 부실 수색을 비판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못한 다섯 소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날의 사건 탐색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싶다 김종식, 김영규, 우철원, 조호연, 박찬인. 오늘 그날의 일기 어떠셨나요? 안타까운 사건에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다뤄봤습니다. 범죄는 생각보다 우리의 아주 주변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세심하게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다뤘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공소사건이 끝난 후 관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들은 항상 그렇듯 수사가 종료돼 관심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의 관심과 귀 기울임이 세상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다음 그날의 일기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은 미제 사건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HBS 인스타그램과 헙스뉴스 카카오톡 채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3월 10일 목요일 그날의 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돌아본 기자 정현욱, 엔지니어의 박세준, 그리고 그날의 일기를 읽어드린 아나운서 서은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